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고지선전에 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소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계속 투필된 노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달리 들으신 방송은 있습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 김정일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안북도를 방문한 김정일이 그 어떠한 제재도 공화국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최근 나타났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체제 선전을 위해 작년 제작해 인터넷에 살포한 동영상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정권의 거센 반발 속에 1990년 남조선과 수교한 소련이 북조선의 냉대로 오히려 수교 시위를 앞당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 김정일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외신은 7일 김정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총리를 김영일에서 최영림으로 교체했으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장성택이 선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은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안북도를 방문한 김정일이 그 어떠한 제재도 공화국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7일 김정일이 남흥 청년화학공업 연합기업소를 시찰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어떠한 제재 활동도 공화국 사회의 발전을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일은 시찰 도중 공화국은 위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당 전체와 국가 전체 그리고 전체 인민을 총동원해 각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이뤄내고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인민의 영웅적인 기계로 강성대국 건설을 조기에 실현해 줄 것을 이날 당부했습니다. 또한 내각 등에도 회사가 설비와 기술 관리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높은 수준의 생산을 이뤄내야 한다며 회사가 필요한 에너지와 원자재를 충분히 제공해 최대한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정일은 최근 기업소에서 지도부와 직원들에게 과거에는 사회 곳곳에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열기가 있었다며 매시각 탄성을 자아낼 만한 성과를 이루어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래 발생한 천안함 사태가 식량 문제로 인한 북조선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체제 선전을 위해 작년 제작해 인터넷에 살포한 동영상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미국의 인터넷 동영상 홈페이지인 유튜브에 올라온 자랑이야기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총 4분 분량으로서 북조선 사회주의에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출연한 박진주라는 이름의 평양교원대학 여학생은 얼마 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며 원래 살던 집도 좋았는데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더 크고 넓은 새 집을 줬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 가족은 크고 좋은 집에 사는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헐벗어지고 있다며 방이 없어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고 일반인은 집을 살 엄두도 못 낸다고 말합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미국과 남조선을 비방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이런 내 조국을 없애려고 날뛰는 침략의 무리가 있으니 바로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이명박 역적 패당이라며 강력한 성군의 총대가 있는 사회주의 내 조국 영원한 보금자리는 그 어떤 침략자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2009년 3월 조선 6.15 편집사 제작 문구가 나옵니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일본 국정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본 남조선과 지구촌 사람들은 여대생이 미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허술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철천지 원수라면서 노트북은 왜 미국 제품을 쓰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60, 70년대식 대남 선전용 홍보물처럼 진부한 내용과 흑색 선전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일성 정권의 거센 반발 속에 1990년 남조선과 수교한 소련이 북조선의 냉대로 인해 오히려 수교 시일을 앞당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의 남조선 담당 선임 연구원 김영웅 박사는 7일 남조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초 양국 수교를 반대했던 당시 소련 외무장관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수교 결심을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해 북조선을 설득하기 위해 9월 초 방북했다며 하지만 심한 냉대를 받자 이에 격분해 조기 수교 쪽으로 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고려인 이세로는 처음으로 소련 최고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정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앞서 지난 1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11차 한러 포럼에 참석한 남조선의 김석환 주성대학교 부총장도 당시 소련 외무장관은 평양 방문 중 김일성이 면담을 거부한 데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 외교부장이 면전에서 소련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판단했다며 때문에 수교를 앞당겼다는 것이 양국 협상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태우 정부의 북방 밀사였던 박철원 대통령 특보의 외교 측근으로 활동한 강근택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남조선과의 관계 개선 방침을 처음 나타낸 1988년 9월 16일에 연설 문안을 준비하는데 남조선 측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나중에 양국 수교의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대성 씨, 이경희 씨, 그리고 김시현 씨와 임수성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세계가 고유가 시대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남조선에서도 기름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만 하는데 기름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드는데요. 정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름값 상승의 원인이 유류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휘발유 값의 60%가 세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휘발유 값을 1,500원이라고 했을 때 세금이 900원이나 된다고 하니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유류세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남조선이 더 많다는데 김시현 씨,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신문을 보니까요. 재정경제부와 이 정유사가 휘발유 정제 이윤을 둘러싸고 한바탕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남조선 같은 경우는 석유가 국내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예. 외국에서 수입을 해올 때 거기에 국가가 지정하는 세금이 붙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석유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북조선, 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남조선. 그럼 이 시간에는 남북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과 북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의 장성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과 북의 군인 생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군에 입대하는 것을 놓고 군대에 나가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말이 있으며 입당을 할 수 있고 사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입대하려고 하지만 군대에 입대하는 것도 출신 성분에 따라 좋고 나쁜 지역으로 배치됩니다. 여기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먹을 것이 없어 어느 가정이나 모두 자신의 자녀를 군대에 입대시켜 배를 골치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북조선은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인민군대에 입대하며 10년이라는 군복무 생활을 하는 것에 청춘 시절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남조선과 같이 면회라는 개념이 없어 군대 생활을 잘하는 사람 순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 있지만 이것도 뇌물을 바치는 사람만이 쉽게 특별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곧 당이 배려이며 김정일의 선물인 것입니다. 북조선의 군인들은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고향에 편지를 붙이는 것으로 부모님과의 연락을 취하지만 이 또한 내부 기밀이 빠져나간다는 군 당국의 판단하에 오랜 시간을 검열하고 편지가 전달되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듯이 가족 간의 연락이 투절되면서 자연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정은 멀어지고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는 정치 교육, 군사 교육 등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악의 경우로 하여 가족이 사망하면 집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소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소식 또한 한 달이 넘어서야 전해지는 것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현재 북조선의 모든 군인들은 10년이라는 군복무를 마쳤다고 하여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집단 배치라 하여 일손이 부족한 공장이나 건설 현장 같은 곳에 모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권으로부터 한번 배치받은 직업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에 죽을 때까지 정부가 소개해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조선과 북조선 군인들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군에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 입대하면 당에 입당할 수 있고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와 떨어져 군대에 입대함으로써 혼자 생활하는 것은 곧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남조선에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리고 돈이 많거나 적건 누구를 막론하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남성이라면 필수로 군복무를 마쳐야 하며 19세부터 시작하여 배치 지역에 따라 육군은 2년의 군복무 생활을 합니다. 군복무 2년이라는 시간에는 여러 번의 휴가와 하루 외박이 주어지며 군대에 입대한 아들이 계속해서 휴가를 받고 집에 오는 것에 처음 휴가에서 반가워하던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아들이 휴가를 받고 오는 것에 대해 너 또 왔니?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 북조선에 있을 당시 저희 마을에는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던 부모님이 몇 년 만에 휴가 나온 아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남북한 군인들의 휴가는 하늘과 땅, 지옥과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조선의 군인들은 자유가 없을 뿐 군에서도 마음대로 전화를 할 수 있고 면회를 통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수 있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조선의 청년들이 군대 입대를 회피하는 것은 단지 자유가 없고 군 생활에 얽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혹시 자유를 아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는 자유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는 자유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유란 말 자체로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법이 존재하기에

우선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북한과는 달리 누구나 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이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북한과 대비해 볼 때 너무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북조선은 계급적 토대를 앞세우고 용이라든가 열사가족이라든가 하며 따지며 군번 노동자 농민 자식들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완전한 거짓말 선전으로 인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나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또 식량과 약품을 비롯한 원조 지원을 하는 데서 더욱 절실히 알았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온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풀어나가려는 미국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실제 민주주의는 미국이 한다고 말입니다. 또 미국은 세계에서 볼 때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속하지 않습니까? 잘 살려는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또 문명한 사회고요. 이번에 제가 태국 이민국에 있었는데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다니까 대한민국으로 전환한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하나만 놓고 봐도 미국에 대한 탈북자들의 생각이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살고 북조선의 인권을 보장해 주려고 애쓰고 북조선의 많은 원조를 지원해 주려는 데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만약 미국이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받아준다면 미국에 가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0081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26992-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심장은 너무 빠르고 머리는 너무 계산적이야. 가슴은 너무 솔직해. 조금도 숨길 줄을 몰라서 안 되나 봐. 널 잊는 게 가슴을 털어내고 너를 못 잊어. 몸의 한구석에 작은 점까지